속에서 멈춰진 하나의 그림자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걸까 모든 게 낯설어져 익숙해져 있던 내 모습까지 화창한 아침이 와 또 내 모습을 비추지 못해 차가운 한숨을 쉬어 매일 반복되는 시련 앞에선 무의미한 싸움은 싫어 담아낼수록 한가지 가려 들키고 싶지 않았게 또 감추면 마음이 아파지게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사소한 일은 다 가짠게 처음 피어난 꽃처럼 싹을 틔우는 작은 풀처럼 너를 믿고서 go on my way 진짜는 널 기다려줄게 like this oh, 이제는 울지 않아 지켜내줘 처음 피어난 꽃처럼 싹을 틔우는